내가 요거래 I don't care 마이크 못 잤어 sex on a pin 멀어내 연락 야마야 그 새끼 도세 도동해 돌아왔다 에이 코코데 World best man 박신 석탄바 마이치 호카니 나이 플래스 같이 마기 손 마이가 다이 나시 마이 번지 마이 번지 Black like money 마 캐카 캐카 캐도 I'm fine sorry 꼬맨 내빌 와 꼬맨 내버와 네 인기 아래 쓰기 대 꼬맨 내 맘마 소리 카카와 니니 마이 넣고 커 올해 놓고 샵 도대야를 잤어 커 I do it I do it 야마 do it 라다 do it 하라코 와시 따라 come on man do it Time. Hold on, made it now. So, Sam, oh, old and out of five. So, man, so.